안녕하세요. 작은 열과 그리는 풍경의 예준, 유민, 효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Q&A 말고 유대씨. 유대씨죠. 네.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났어요. 유대씨가 많이 힘든가 봐요. 자꾸 오락가락해요. 어떤 말 또 하고. 네. 왜 이럴까요? 침 좀 놔주세요, 머리에. 좀 쉬어야 돼요. 아, 근데 저 어제 쉬었거든요? 잠을 안 잤어요. 아니, 하루 종일 잤어요. 그래요? 너무 잤다. 잠이 들겠나? 너무 잤어. 그런가? 너무 많이 잤나? 그랬을 수도 있네요. 자, 오늘은 원터치에서 뉴스를 발췌해서 뉴질랜드 뉴스와 국제 뉴스, 교민 동정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뉴스가 지금 많죠? 저희 가장 목소리가 이쁘신 유민 씨께서. 네. 네. 당황하셨다. 당황하셨다. 아,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까요? 네. 그러면 진정하시고. 네. 저희 첫 곡은 홍이삭 씨의 하나님의 세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홍이석 씨의 하나님의 세계 듣고 왔습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유민 씨 좀 진정 목소리 이쁘단 말이 이렇게 기분 좋아. 복가셨죠. 네. 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래도 중요한 얘기여서 뽑아왔습니다. 종교 비자 악용하는 뉴질랜드 종교 기관들의 이민 사기 실태 조사. 종교 비자라는 게 있나 봐. 종교인 비자, 목사님, 전도사님 비자가 있죠. 영주권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길어서 좀 줄여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종교기관이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사기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종교비자로 인해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 및 영적 사역을 맡길 것처럼 사람들을 고용하며 종교비자를 지원해준 후 과일 따기나 청소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뉴질랜드 이민성과 노동감독원, 자선단체 관리국의 정보를 토대로 종교기관들의 고용 및 이민 관련 범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종교비자 조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문제가 노동력 착취 범죄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게 없대요. 계약서가. 그러니까, 이민성 자체에도 종교비자 평가 지침이 따로 없대요. 그거는 진짜 큰 문제긴 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민성에서도 노동청에서, 노동 그쪽에서도 체크를 하고 싶어도 체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부님 3명이 지난해 초에, 북섬의 한 종교기관의 이제 노동 착취에 대해 상세히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원래 주당 600불의 임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더 낮은 임금을 받았고 재임이 끝나는 6개월 후에나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급여를 그 줄어든 금액조차도 6개월 뒤에 받는다는 걸 알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그 이들에게 비자를 지원해준 종교기관도 이 신부님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또 압수를 했대요. 그래서 종교 사역 대신 요리, 청소, 집안일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종교비자 규정에 명시된 부수적 임무라고 해가지고 이게 허용됐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동감독원이 체크하고 싶어도 고용계약서가 존재하면서 정식 수사를 착수할 수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비자 평가 지침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악용하는 심각한 문제네요. 기관들이 계속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수사 중인데 특히 지금 6개 기관이 상당히 큰 위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종교적인 크리스천도 크리스천이지만 또 종교적인 그런 거를 좀 이용해 먹는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종교 일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교회 목사님,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 계시는데 진짜 그분들 급여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주 7일, 주 5일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근데 하시는 일은 더 많아요. 그렇죠. 사람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정작 받는 보수는 되게 적고. 현재 신학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없대요. 뉴질랜드에.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대요.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에 이제 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줄 사람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두 번째 곡 듣고 와서 다음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한나의 노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상함 사랑이 온 마음 채우네 뉴스 예준 씨가. 아, 이번엔 전가요? 네. 네, 저희 다음 뉴스는 저 같은 청년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네. 네, 제목은 김치가 아삭하는 소리 사랑한 데이 라고 합니다. 데이가 그 날의 데이죠. 영어로 데이. 네. 네, 지난 7월 8일은 뉴질랜드 폰선비에 위치한 예수 찬양 교회에서 매콤한 고춧가루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버물러진 향기로 가득 퍼졌다고 합니다. 예수 찬양 교회가 오클랜드 한인 유학생들과 워홀러들을 위해 김치 데이를 준비한 것인데요. 이 김치 데이는 아까 제목처럼 김치가 아삭거리는 소리 사랑한 데이를 줄임말인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 찬양교회는 유학생 선교회를 발족하여 오클랜드에 머물고 있는 한국 유학생과 워홀러들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찬양교회의 유학생 선교회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유학생 및 워홀러들을 위한 오클랜드 프리투어와 신앙적으로 돕기 위한 8주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이어 이번에는 김치데이 행사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찬양교회 성도 20여 명이 농장에서 직접 기른 겨울 배추를 가져와 김치를 담아 유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 찬양교회 성도들은 유학생들과 오글러들 한 주일 행복한 식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이들이 김치를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겠지만 사랑을 담은 교민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건전한 마음으로 돕기 원하는 어른들과의 좋은 만남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등 많은 소감들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박성열 목사님은 유학생들과 워홀러들의 숫자가 증가하며 이들끼리 주고받는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큰 믿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가기가 많이 조금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면 교회도 좋은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찬양교회는 조만간 무가 잘 익으면 그때 맞춰 깍두기 데이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유학생들과 어울러들에게 개인적인 필요와 어려움에도 함께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되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저 유학 지금도 힘들지만 유학생 때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걸 보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어렸을 때 진짜 다른 사람도 다 고맙지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밥 사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유학생 때. 밥 잘 사주는 진짜. 에이, 진짜 밥 사주는 사람이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밥 한 끼 한 끼 먹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워홀러들이나. 네. 근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다가가는 게 이제 조금 어렵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또 시대가 예. 그 우리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베푸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를 당연시 여길 경우도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한 정말 고마운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노래는 오랜만에 이분들 노래가 나오네요. 목소리 진짜. 힐송의 힐송 오에십의 비홀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stand next to him like a candle to the sun. Unfailing Father, what compares to his great love? Behold his holy Son, the Lion and the Lamb given to us. The Word became a man, and my soul should know its Savior. Forsaken for the sake of all mankind, salvation is in His blood. Jesus Messiah, the righteous died for love. It wasn't over, for He is the risen one. This is my oh, 씨는 이제 우리 진정하신 네 진정하신 사냥인 줄 알았어요. 유민지의 네 여권에 붙이는 뉴질랜드 비자 스티커가 사라진다는 기사입니다. 네.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들이 여권에 부착해 오던 비자 스티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4일부터 뉴질랜드 이민성은 여권에 부착하던 비자 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비자 승인 레터 또는 E비자를 이메일로 발송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자 발급 담당자인 스티브 스튜어트는 지난 2016년 이후 온라인 비자 신청자에 한해 E비자가 발급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온라인 신청자와 서류 신청자를 비롯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의 비자 사증은 비자 만료일과 여권 비자 만료일 중 먼저 돌아오는 날짜까지만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바이더 다이렉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현재 이민성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스튜어트는 모든 운영 방식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뉴질랜드 이민성은 사증을 없애고 이 비자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민성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온라인 신청은 50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올 한 해에만 온라인 신청이 3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왜요? 스티커 모으는 재미. 스티커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아. 여권에 그 가득 찬 걸 보면 너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게 그 여권도 만들 때 네. 몇 장짜리 몇 장짜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잖아요. 아,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모자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스티커를 못 붙이거든. 맞아. 아, 그럼 다시 여권을 또 새로 만들어야 돼. 좀 그래도 저는 모으고 싶어요. 아, 물론 근데 솔직히 되게 불필요한 거였거든. 그래요? 워킹홀리데이는 다 종이 그 이비자 받고 오잖아요. 네. 이메일. 실질적으로 이게 굳이 스티커를 붙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건데 그냥 뭐 스티커 모으는 재미는 있긴 한데. 붙이고 싶은 사람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 낭비에다가 우리 입장에서도 돈 낭비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왜냐면 여권 재발급 받으면은 그거 다시 가서 돈 주고 스티커 받아야 돼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좋아진 거죠. 아 안타깝네요. 여권이 좀 썰렁하겠죠? 제가 원래 여권이 있었는데 얼마 전 잊어버려가지고 안에 통통 비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스티커 신청 안 했어요? 네. 저 이번에 할 때 스티커 신청 안 했어요. 그거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요. 야, 이번에 그 전 건은 저 온라인으로 했어요. 아, 온라인으로? 네. 아, 그럼 괜찮네. 그런데 이번에 또 학생 비자로 또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 이제 스티커 하려고 이제 또 이제 하나가 생기네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죠. 다음은 또 저도 하나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거예요, 이번엔.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이제 국제 운전 면허증 갖고 오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려면 항상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받아야 됐었는데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게. 네. 맞아요. 네, 이제 그게 인천공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발급 가능.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출국 전에 뛰어야 했던 번거로움이 인천공항의 발급서가 마련됨으로써 해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찰청과 인천공항경찰단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3일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경찰치안센터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장이 설치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전부인데요. 중요한 거는 제1여객터미널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제2여객터미널 맞아요?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1로 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운전면허증이 본인이 아니면 안 해줬잖아요. 요즘은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래? 대리인이 가도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재발급이 안 된다면서요. 모르겠어요. 그거에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재발급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좀 어려워서 그게 너무 받기 쉽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면허증도 마찬가지죠. 바꾸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국제면허 그거는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마다 교통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좀 그래서 기본적인 걸 좀 가르쳐주고 그래요? 가서 이번에 가서 배워볼래요? 저는 벌써 받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똑같은 힐송 월십이 부릅니다. Lord of Lords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송의 Lord of Lords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유해준 씨가. 아, 네. 저희 다음, 아, 저희 이거 듣고 놀랐어요. 다음 뉴스는 태국 동굴 소년, 크리스천 부모.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가진 뉴스입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태국 동굴 소년 구조 사건에 크리스천 부모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근 태국의 한 유소년 축구팀이 태국 치앙라이 주 북부에 위치한 주앙낭 동굴에서 실종된 후 기적으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실종 이튿날인 6월 24일부터 1,000여 명의 구조대원을 동원을 했고 이후 실종 신고 후 약 열흘 만에 7월 2일 축구팀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고 12명의 코치, 아 소년 그리고 한 명의 코치 모두 이에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12명의 소년 중 한 명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며 이들에게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감사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포스트, CBN 그리고 BBC 등 현지 언론은 최근 구조된 동굴 태국 동굴 소년들 중 기독교 NGO 단체인 캐나다 컴패션의 지원을 받은 부모 그리고 소년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 측은 우리 아들이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하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며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 컴패션의 나소 센터장은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구조되기까지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기다린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소 센터장은 동굴에서 실종된 아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며 동굴에서 소년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가장 기쁘고 우리에게 더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아, 너무 어려운, 힘든 발음이 너무 많은데요? 네, 아, 근데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아, 정말, 진짜, 17일. 또, 구출, 발견까지 한 건 좋은데, 구출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거기 물이 너무 차니까, 거기 지상으로 나가려면은, 진짜 물 속에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들어가기 힘든 곳들을 막 지나가야 되고, 중간에 또 마스크 너무 좁아가지고 산소 탱크를 메고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이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 틈이 좁아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못 쓰니까는 거기서 이제 물 탱크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 것을 일단 애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진짜 대단해. 아, 거기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분들도 대단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침수되고 막 그러지 않았어. 아니, 아무리 침수가 안 돼서 그 좁은 곳에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애들이 열흘 정도 동안 그 사람들이 못 찾았던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았을까요? 거기 안에서 종유석 물 먹으면서 살고. 잠수부, 다 잠수부 있고 잠수부들이 물 속에서 이렇게 찾아냈대요. 혹시라도 죽었을까봐. 아, 시체라도 발견하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 대단합니다. 네, 또 우리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 씨? 네, 저희 다음 노래는 마커스 워십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좀 찔리는 뉴스인데요. 유민 씨가 대신 읽어주세요. 네. 뉴질랜드 비만 인구에 관한 뉴스인데요. 뉴질랜드 비만 인구가 20년 뒤에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 200만 명 선이 될 수 있다고 뉴질랜드 대학 연구진이 경고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임상적으로 비만으로 간주한 뉴질랜드인이 110만 명에 이르렀지만 2038년까지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 2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비만율은 지난 197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세 배나 뛰어 30%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연구진의 로스 윌슨 박사는 높은 체질량 지수가 뉴질랜드에서 담배보다 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며 뉴질랜드 정부가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 태평양 섬나라 출신과 사회적으로 박탈된 지역 주민들의 비만율이 다른 계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와 낮은 육체 활동이 꼽혔다고 합니다.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골관절염, 암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면서 조기 사망, 삶의 질의 저하, 과도한 의료 부담 등의 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음식 자체가 우리가 노래라 얘기했지만 이 나라 음식이 워낙 기름지고, 짜고, 튀긴 것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뉴질랜드는 좀 비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우, 아닌데. 하긴 미국도. 미국도 네. 심하긴 하죠. 제가 다른 나라 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덜 보이는? 그러니까 키위들이 좀 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 식단이 있었잖아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네. 아, 맞아요. 네. 그거 했을 때 미국이 그걸로 이제 정부랑 했나봐요. 뭐, 저도 그냥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랑 그 회사랑 고기 회사랑 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살 안 찐다. 먹어라. 해가지고 엄청 고기를 팔았었나봐요. 그 결과 다 비만인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아, 근데 그게 실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감자, 미국은 원래 주식이 감자였었거든요. 네. 네. 감자였는데, 옥수수 감자였는데, 갑자기 고기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그쪽으로 계속 밀면서 언론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게, 그 고기 회사들과 정부 간에, 얘기가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들 고지방 탄수화물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바로 바뀌었을 때는 몸에 효과가 나타난대요. 아.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가, 지방을 바꿨을 때. 탄수화물 끊었을 때 딱 가끔 딱 잠시 동안만 변화가 되는 건데 이 장시간 이게 되면서 솔직히 아, 적응이 고기만, 되는 네, 뭐 고기로 살이 안 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되게 비만 심각하거든요. 이런 아무튼 그런 예, 썰이 있었습니다. 우픈 네. 우픈 이야기네요. 네. 다음은 이제 또 제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정관우 씨의 미라클 제너레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에 불 내림 엘리야의 기도사자도 굴 보관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무불리 껴낸 다니엘 새 진무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ll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Generation 울사를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낮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ll believe 일으킬 소서 Miracle Generation. I'll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뉴스인데요.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고. 아. 네, 그 김재균 씨라고 해서요. 네. 지금 만 38세이신 분인데요. 뉴질랜드 경찰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종자 김재균 씨를 찾는다는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만 38세 김재균 씨는 한국인으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며 오클랜드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은 그가 지난 1월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으며 김 씨는 남섬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목격하였거나 소재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사진은 원처치 뉴스에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분이시고요. 네. 다들 가족분들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을 보셨다면은 꼭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게요. 이거 뭐 특별 나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로써 오늘의 뉴데시 정말 오랜만에 해봤네요. 네, 그러게요. 다 끝났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슬슬 또 퇴근을 해야죠. 네. 네, 마지막 곡은 한은재 씨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유민, 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사랑은